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 그러니까 코미디를 싫어했다고 하죠. 비속하고 저급한 행동을 흉내내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과연 아리스토텔레스는 몰랐을까요? 희극과 비극이 절대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 오늘 같은 날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순간의 승리감 혹은 분노. 어떻게 보면 대하 역사극의 비극적인 한 장면 같지만요. 다른 눈으로 보면 혹은 조금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우스운 장면, 희극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네.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우디 앨런의 영화 마이티 아프로디테 중에서 딕 하임 코러스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When You're Smiling 이었습니다. 자, 가로 열고 어떤 제목이 더 붙어 있는지 아세요? When You're Smiling,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당신이 웃으면 전 세계가 당신과 함께 미소 지을 것이라는 그런 곡이었어요. 이 우디 앨런 감독이 그의 영화에서, 다른 영화 범죄와 비행에서 늘 되풀이에 말하던 그 대사가 있습니다. Tragedy plus time은 comedy라고요. 비극에 시간을 더하면 희극이 된다는 이 말.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사실 우리의 정치사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울던 자가 웃게 되고 웃던 자가 다시 울게 되는 일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향, 일변도로만 쭉 흘러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모르죠. 그 흐름이 바뀔지 혹은 그 흐름대로 갈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참 의미 있는 표를 행사하는 날이 될 텐데 뭐 그 결과가 어쨌든 자신이 지지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든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던 정당이 큰 세가 되든 거기에 뭐 너무 크게 좌절하거나 혹은 냉소로 맞받아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언젠가는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현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그 길로 나가게 될 테니까요. 참 역사적인 날이 날 밝으면 다가오죠. FM 영화음악 저희 주소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 클릭하시고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클릭하시면 거기에 게시판이 있고요. 우편 번호는 150에 600번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EMI 뮤직에서 제공하는 Electric Samurai라는 앨범을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드릴 텐데 이 앨범은요. 사무라이 픽션, KT, 킬빌의 영화음악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일본 뮤지션 호테이 토모야스의 새 앨범입니다. 자, 오늘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에 이 곡을 들어볼까요? 서울 구로구 구로일동의 이은경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 작년 겨울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Love Actually의 주인공들의 생각이 납니다. Love is all around. 이 곡 신청하신다고 했죠? 우리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담겨있는 이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Wet Wet Wet이 부릅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엔진의 수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셀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셀. 산책 FM 영화음악.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네, 이번 주에 영화들은 가장 큰 적수를 만났습니다. 사실 영화의 예고편보다 혹은 영화의 본편보다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사건이 그리고 역사적인 일이 바로 날이 밝으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가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극장의 관객 수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 성패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웬만큼 재미있지 않고서는 글쎄요, 적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새 보면 그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는 시국 때문에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치적인 이 어떤 굉장히 희한한 사건들에서부터 이렇게 네. 이제 거대한 예. 이벤트까지 오늘 이 일련의 과정들과 이 정당들의 흐름과 국민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누군가 정말 다큐멘터리로 쫙 기록해놨다면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보면 정말 재밌는 2004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사람들 상상력도 한번 고약하다 이런 이야기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현실이 아니라 허구의 세계로 그것을 영화에 담으면 이건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이건 코미디보다 더 이상한 코미디야. 어떤 사람은 이건 포르노보다 더 이상한 포르노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그렇죠. 같은데요. 여하튼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소개를 받죠?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몇 년 뒤에 그 올해를 재구성한다면 재밌을 것처럼 네. 재구성에 관한 영화를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예. 우리나라 영화죠. 예, 한국 영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밌게 본 영화고 이번에 네.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라는 말에 딱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예고편으로 봤을 때 좀 진부할 것 같다? 라는 재미없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뭐 그 작품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자카르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유의 작품들 그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범죄를 이제 성사시키는 어떤 그 사기꾼들, 도둑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건 맞고요. 네. 그다음 예고편을 보고 있으면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하위 장르화된 이 범죄 드라마가 또 하나 나오는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예고편인데요. 그보다는 훨씬 더 어떤 뛰어난 지점에 도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동훈 감독이라는 신인 감독의 데뷔작이고요. 네. 이 친구 워낙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 자체에서부터 풍기는 그 느낌대로 범죄를 재구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한국은행에서 50억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국은행 비밀금고 하면 뭐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철통 같은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정말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 50억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둑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그 성사시키는 단계에서 역시 발각이 되고 카체이스, 그러니까 자동차 추격전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이 영화 첫 장면입니다. 네. 관객들은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인공 박신양 씨가 연기하는 최창혁이라는 친구가 네. 차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경찰차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네. 그리고 터널을 통과하다가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 차가 전복이 되고 차가 폭발하고 전소하고 이 친구는 사망합니다. 첫 장면부터? 첫 장면에서. 네. 관객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한 달 후로 넘어갑니다. 네. 그 한 달 후에 경찰들이 이 최창혁의 형 최창호를 찾아갑니다. 박신양 씨가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외모가 살짝 다릅니다. 이것은 이 영화의 드라마를 풀어가는 키인데요. 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 경찰들이 찾아가서 창혁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한 달 전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 한 달 전의 사건이 재구성됩니다. 네. 이것이 이 영화가 취하고 있는 드라마의 방식입니다. 네. 창호가 등장을 하고 창호를 창혁인 줄 착각하는 어떤 이제 여자 염정아 씨가 분한 구로동 샤론스토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친구예요. 네. 이 친구가 등장을 하고요. 처음에 한 달 전에 창혁과 함께 이 모든 그 계획을 그 짰던 네. 그 김선생이라고 하는 백윤식 씨가 연기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문식 씨가 연기하는 얼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얼매만이요? 맨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얼매. 오, 예. 네. 도대체 우리가 이번에 얼매를 털어요? 이런 예. 대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비 짓을 하는 사기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혁까지 해서 그 구로동 창혁수는 빼고요. 다섯 네. 명이서 이제 5인조 사기단을 만든 겁니다. 아, 한 명 더 있군요. 휘발유라고 하는 그 위폐 전문가예요. 네. 다섯 명이 그 한국은행을 이제 텁니다. 터는데, 그 터는 과정이 이제 재구성처럼 나오게 되는데, 자, 재미있는 것은 그 이 영화가 한국은행을 어떻게 터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방법 자체가 기발합니다. 그 그래요? 방법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굉장히 쉽고도 간단한 방법으로 네. 어떤 개연성 있게 그 범죄를 이루어내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이 영화의 재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범죄에 가담한 다섯 명의 속내가 전부 다르다는 데 있죠. 네. 특히 창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처음에 이 계획을 들고 김 선생을 왜 찾아왔는가에 이 드라마에 비밀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의 이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은행 인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 재구성의 단계를 거쳐서 어느 순간 다시 처음에 자동차 추격 장면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영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그 전만큼이나 긴 분량의 드라마가 남아있습니다. 아, 네. 말하자면 이 영화에서 사기극에, 이 영화의 사기극에서 한국은행 사건은 첫 번째 단추에 불과합니다. 네. 그 뒤로 연속해서 또 다른 사기, 또 다른 사기들이 서로서로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창혁과 김선생이 서로의 어떤 사기 단수를 겨룹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가 승리를 하게 되죠. 네. 그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데 얼핏 들으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익히 봤던 어떤 범죄단을 구성을 하면서 은행이나 어떤 범죄의 대상을 털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중첩이 되고 스토리가 엮여가는 부분이 좀 많이 들었고 봤던 얼핏 오션스 일레븐을 연상케도 그렇죠.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네요. 한국 영화에서는 이런 범죄단의 이야기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없었어요. 예. 외국에선 많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가장 근자에 이런 어떻게 좀 뒤통수 치고 돈의 행방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야기는 그 피도 눈물도 없이가 살짝 네. 그런 스토리를 예. 좀 가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범죄 장르화된 웰메이드 영화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에서 웰메이드 영화라고 하는 것이 부상된 시점은 공동경비구의 JSA입니다. 웰메이드라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웰메이드는 장르적인 웰메이드가 아니었고 뭐 캐릭터, 드라마, 뭐 음악, 미술, 촬영, 영화의 전 분야가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수준 이상에 도달했고 그것들이 어울리게 조합됐기 때문에 웰메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감동을 주기 때문에 웰메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범죄의 재구성은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 웰메이드가 아니고요. 네. 철저하게 범죄 사기극 장르에 한해서 웰메이드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한국에서 각각의 장르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장르로서 어떤 자기 자리를 유지해왔던 것이 있다면 멜로 장르뿐입니다. 그 외에 모든 장르들은 전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혼성. 전부 혼성화되거나 네. 아니면 장르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영화가 하위 영화라는 어떤 판정을 받는 네. 굉장히 묘하게 왜곡된 구조가 있어 왔는데 예.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야말로 하위 장르를 취급 때는 SF, 스릴러, 공포, 코미디, 또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위 엔터테인먼트 장르로서 인정받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기점에서 범죄의 재구성이 철저하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범죄 장르에만 순수하게 집착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그런 어떤 첫 번째 의도가 연출에서 굉장히 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래요? 시나리오부터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시나리오에서 보여지는 그 반전의 묘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말 그 굉장히 속도가 있게 서로가 서로의 그 허를 찌르는 면모들이 보이게 되는데 연출 호흡이 시나리오 호흡을 정말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시나리오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최동원 감독에게 직접 썼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네. 최동원 감독이 2시간 안에 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이야기는 2시간 안에 끝이 납니다. 2시간 안에 담기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사기극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과 함께 흘러갑니다. 저는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연출 호흡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 감독은 어떤 경력을 가진 분인가요? 이번이 데뷔작이라고 네, 데뷔작이고요. 했는데. 워낙에 이런 영화들을 좋아했던 그런 친구고요. 어려서부터 이런 쪽으로만 자신의 그런 것들을 키워왔다라고 해요. 뭐 그리고 이제 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이렇게 보면 저수지의 개들 같은 네. 그런 영화는 사실 아닙니다. 저수지의 개들도 물론 사건 이후에 사건의 관계자들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타란티노가 자신의 영화를 만드는 방식이죠. 그런데 타란티노는 사실 이런 구성들을 통해서 대중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련의 순서화된 코드들 같은 것들을 좀 깨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관객들의 의식의 어떤 단계들을 자기는 흐트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의 욕심을 이런 이 영화가 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수지의 개들처럼 뭔가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 얼핏 들으면 단점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다른 모든 욕심들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장르가 줄 수 있는 정말로 순수한 장르적인 쾌락만을 관객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까지를 제가 두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장점이 끝이 없어서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음악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이 영화가 사실 정보 게임이죠. 이런 네. 사기극이라고 하는 네. 것은 어떤 정보는 관객이 알고 관객이 모르고 어떤 네. 정보는 인물들 중에 누군가가 알고 누군가가 모르고 네. 정보의 차단 노출 싸움이 이런 장르의 관건인데 네. 이 영화 최 감독이 관객에게 정보 싸움 거는 그 지능의 그게 고단수입니다. 그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장면 이러이러한 설정들이 다른 영화였다면 같은 장르의 다른 영화였다면 다르게 풀렸을 거 싶은 장면들이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한번 직접 보시면서 느껴보시죠. 네, 자, 아주 강추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범죄의 재구성 외에 또 어떤 영화가 있죠? 예, 두 번째로 첫 키스만 50번째 네. 납득이 잘 안 가는 네. 그런 제목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원작가 50 First Dates인데요. 먼저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죠. 영화 속에 Beach Boys가 부르는 그 유명한 곡이 나옵니다. Wouldn't It Be Nice 들어봅니다. 키스만 50번째 50 First Dates 중에서 The Beach Boys의 Wouldn't It Be Nice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 영화도 개봉하죠? 그렇습니다. 첫 키스만 50번째 그 웨딩 싱어 때 같이 한번 연기한 적이 있죠. 두 친구 네. 아담 샌들러하고 드류 베리모어가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네. 배경은 하와이고요. 어째서 첫 키스만 50번째냐면요. 이 아담 샌들러가 그 분한 헨리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그 남자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그 여행 온 여행객 여자들과 이 원나잇 스탠드를 하고 네. 그녀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안겨주는 정말 바람기가 너무나 다분하고 능력도 좋은 그런 남자인데요. 그런 걸 능력 있다고 표현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데 이제 그 이 친구에게 이 친구의 눈에 네. 그런 다른 여자들하고 조금 틀리게 조금 이상한 감정으로 매혹당하는 어떤 여자가 다가옵니다. 루시라고 하는 드류 베리모가 연기하는 친구를 아침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말이 잘 돼가지고 둘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이 식당에서 아침을 먹자라고 약속을 헤어져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왔죠.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루시가 헨리를. 자 여기서 눈치채시겠지만 루시는 기억상실증 환자입니다. 네. 그리고 메멘토에서처럼 단기 기억상실증 환자입니다. 하루밖에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날이 되면 전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된 데는 1년 전에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뇌손상을 입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그때까지의 기억만 살아있을 뿐이지 그 이후가 다 기억이 안 나요. 이 친구에게는. 네. 그래서 이 가족들 아버지하고 오빠는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딸 루시가 기억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늘 그 사고 당하기 전날의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네. 거예요. 참 그것도 눈물겨운 노력인데 그걸 이제 알게 되고 이 헨리가 매일매일 그녀하고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늘 아침이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영화의 원제도 이 50번의 첫 번째 데이트라고 하는 그런 원제가 있고 키스가 50번째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들인지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렇게 단기 기억 상실증은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예요. 근데 최근에 또 노보라는 영화에서 그렇죠. 로맨스와 단기 기억 상실증을 묶어 놓은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전에는 주로 단기 기억 상실증을 통해서 어떤 기억의 문제 혹은 정체성의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우울하거나 아니면 심도 깊게 풀어냈는데 이 영화는 일단 로맨스 영화고 아담 샌들러와 드류 베리모어가 나왔으니 단기 기억상실증도 상당히 다르게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이 영화는 이제 그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기억상실증으로부터 어떤 심리적이고 이제 이런 것까지 내려갔던 약간 이제 히치콕의 영화들이 상당수가 또 어떤 기억에 관한 것들을 다루고 네. 있는데요. 그런 영화들하고는 정말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이 기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첫사랑을 했던 시절 또 제 인생에서 이제 지나갔던 몇 명의 연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좀 시간이 지나면 네. 좀 다 똑같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귀찮아지는 게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게 그 배려하고 상대방이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기꺼이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근데 정말 아주 아득하게 내가 저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날이 없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날이 없었죠. 만약 사랑이 이렇게 매일 지금 사랑이 그때와 같다면 매일이 첫 번째 데이트 날과 같다면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당신들의 첫 번째 데이트 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첫 번째 전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 헨리가 그 루시를 말하자면 매일매일 다르게 만나는 설정들을 해요. 뭐 길가에 공사 중인 것처럼 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 친구가 수의사 동물 사육사인데 자기 그 동물들을 뭐 길에다 풀어놓고서는 우연히 뭐 사고가 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력들 그 돌이켜보면 굉장히 유치한 내 젊은 날의 그 가상한 노력들이 얼마나 사실은 아름다웠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조금 전형적으로 보이는 로맨스 영화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기억은 좀 재밌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첫 장면에 여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이 여자들이 다 하와이에 놀러 갔다 온 다 다른 여자들인데 네. 다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무 멋있었다. 너무 황홀한 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는 그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헨리죠. 다 헨리와 즐겼던 여자들이에요. 그렇게 모든 여자들이 그를 기억하는데 루시는 루시만이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여기서 오는 아이러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그녀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상한 아이러니가 이 영화의 드라마적인 묘미를 가져다 주고요. 이 헨리라고 하는 남자의 캐릭터가 어차피 처음부터 깨질 그 허상이었던 그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기억의 어떤 손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로맨스의 부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어떤 재미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이야기의 겉피만 살짝 보면, 많은 로맨스 영화 혹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일 텐데, 이 영화에는 그 자잘한 에피소드라든지 대사라든지 캐릭터들이 상당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네, 그렇죠. 볼만한 아주 귀여운 영화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뭐 감독의 영화라기보다는 배우의 영화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아담 샌들러와 드루 베리모어의 매력과 그들만의 색깔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키스만 50번째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사실 저도 시사회에서 봤어요. 네. 보니까 대사나 캐릭터들이 아주 생생하더라고요. 잘 봤는데 이번 주에 이 영화 외에도 또 외국 영화가 개봉하는 것이 있죠? 예, 세 번째로 Taking Lives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Taking Lives라는 제목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다라는 뜻이죠. Taking Lives가 되니까 네, 네.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제 삶을 가지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작품 범죄 스릴러 장르입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의문의 연쇄살인과 실종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얼마 후에 실종된 사람들이 내 어떤 행적이나 네. 어떤 인적사항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거나 실종됐는데 네. 버젓이 어딘가에 살아있습니다. 되게 네? 희한한 네. 어떤 그 범죄가 되겠는데요. 스릴러 영화군요. 네, 스릴러 영화고요. 이 어떤 그 사건을 캐나다 경찰들이 수사를 못해요. 못해서 그 FBI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FBI에서 특별 수사관이 파견이 됩니다. 예, 그 주인공이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를 합니다. 그 보통 그동안 안젤리나 졸리 굉장히 유감적인 연기 많이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지적이고 네. 거의 본능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 어떤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친구가 이 사건을 풀어가는 이야기예요. 그 전반적인 틀은 워낙 특별한 사건이고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범죄 스릴러 장르 중에서도 조금은 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 이 저 주인공이 와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와중에 네. 증인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화가인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 범죄자를 그 봤어요. 봤고 네. 그 범인의 그 몽타주를 그려줘요. 그리고 그 몽타주를 토대로 계속해서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누가 범인이냐 이제 쫓아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밌는 것은 제목에서 오는 그 Taking Lives죠. 여기까지는 밝혀도 될 것 같은데 그 범인은 사람을 죽이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네. 그 사람이 돼요. 이제 그 사람의 그 모든 인적사항을 예, 그 시체가 굉장히 난도질 당한 채로 버려져요. 네. 이제 예, 근데 손목 자르고 뭐 안구 빼가고 막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눈, 뭐 지문, 예. 그다음에 심지어 아이디 카드 다 위조해가지고 그 네. 사람의 인생을 살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네. 그 몇 년 동안 그 17년인가 그래요. 그 과정, 그 시간이 네. 17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건너 건너뛰면서 네. 여러 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범인의 어린 시절에 얽힌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 삶이 싫어서 네. 남의 삶을 살고 싶어했던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범죄 심리학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그 사람 자신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 심리학적인 어떤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범죄로 말하자면 왜곡 활용된 케이스가 바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작품을 사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비하면 재밌게 봤습니다. 그 긴장감 있게 영화가 흘러가고 있고요. 네. 우리가 양들의 침묵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작품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그 남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범인의 이야기를 쫓아나가는 과정에서 꽤 이색적인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사건을 파헤쳐가는 과정들에서 이 FBI 특별수사관들이 하는 그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잔재미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런 네. 것들을 느끼시는 맛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배우들의 그 면면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안젤리나 졸리 외에 또 누가 있지? 말고 캐나다 경찰들로 나오는 네.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경찰들로 초키 카리오라고 하는 프랑스 배우. 네. 그다음에 이제 올리비에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그 좀 프랑스에서 떠오르는 젊은 배우죠.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 그 재밌죠. 캐나다에 그 있는 그 형사들 집단으로 프랑스 배우들을 쫙 갖다가 기용을 해가지고 그 안젤리나 졸리랑 같이 그 작업하게 하는 것들도 재밌는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끝부분에 반전도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예. 자, Taking Lives. 스릴러 영화의 그 법칙들을 뭐 어느 정도 순순히 따라간 예,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런 오늘 소개해 주신 영화들이 범죄의 재구성도 그렇고 Taking Lives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큰 영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잔재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 네. 겠죠? 어떤가요? Taking Lives는 음악이. 예, 음악도 그 이 영화가 갖추고 있는 장르적인 전형성처럼 네. 그 튀지 않고 그 이야기의 흐름에 쫓아가는 뭐 그런 음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시나 사운드트랙을 보니까 U2의 곡이 실려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U2께 있죠. 네. 좋아하시죠? 예. 좋아하시는 그 U2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를 나누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U2의 Bad. Sometimes I wonder where I've been, who I am, do I fit in? Make believing is hard alone, out here on my own. We're always proving who we are, always reaching for that rising star to guide me far and shine me home. Never show. 늘 함께 응원하는 수줍은 애청자라고 하셨죠. 서울 구로구 개봉본동의 홍세화 씨. 이거 어떠셨어요? 예, 영화 프레임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주로 틀었던 것이 프레임이었는데 두 번째 곡으로 이 아이린 카라의 Out Here On My Own이라는 곡이 있네요. 이것도 괜찮죠? 자, 여러분의 신청곡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현용 씨, 정미자 씨, 김기현 씨, 배미정 씨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정사 중에서 Morning of the Carnival. 라이리리 나라이리리 모양 덕분이 있다 모양 de um dia feliz que chegou o sol do céu surgiu e em cada cor brilhou voltou o sonho então ao coração depois deste dia feliz não sei se outro dia haverá é nossa manhã tão bela final de carnaval canta o meu coração alegria voltou tão feliz amanhã desse amor né 한국 영화 정사 그리고 프랑스 영화 흑인 울프에도 나왔던 곡이죠. 마냥 데 까나발 모닝 오브 더 카니발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 곡을 들으니까 갑자기 서울 양천구 신정사동의 안창원 씨가 예전에 보내주신 그 글이 생각이 나요. 그 마사이족들과의 잦은 분쟁 때문인지 피곤해 보이는 눈빛에 망가티족 청년은 마을을 찾은 내게 인사와 함께 소소한 것들을 물었다. 지도에도 없는 길을 큰 바위와 바오밥들을 이정표 삼아 20시간이나 걸려 찾아온 작은 부락 그 망가티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 생각나는 것은 그가 물은 부족이 무엇냐는 질문뿐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부족이 무엇냐는 질문은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종종 아프리카가 너무도 그리운 까닭은 이곳에서 나눌 수 없는 신선한 대화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다. 걸어서 1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는 나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하던 그 망가티족 청년이 생각나는 밤이다 하셨습니다. 안창원 씨의 그 아프리카에서의 경험담을 가끔씩 듣다 보면 그 글에 내 몸을 눕혀서 저도 이렇게 막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 신선한 대화를 나누는 그 상황 가끔씩 그 똑같은 일상, 똑같은 사람들과의 이야기, 똑같은 대화의 주제 말고 정말 신선함이 필요해질 때가 있거든요. 안창원 씨, 망가티족의 청년을 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지막 곡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이애나 로스가 부르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나왔죠. 이 곡과 함께 FM 영화 음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here you are, no matter how far, just call my name. I'll be there in a hurry. On that you can depend and never worry. No wind, no wind, no rain, no rain. Oh, winter's cold, can't stop me, babe. Oh, babe. You are my goal. might miss my lover one of these old days. If you should ever miss the arms that used to hold you so close, or the lips that used to touch yours so tenderly.